제중조선인 정윤합회의 제6차 대회가 10일 중국 심양에서 진행됐습니다. 대회에는 최은복 제중조선인 정윤합회 의장과 정윤합회 일꾼들, 산하지구협회 회장들, 지부장들, 제중조선경제인윤합회와 제중조선인청년윤합회 일꾼들을 비롯한 대표 방청들이 참가했습니다. 심양 주재 우리나라 총영사와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해외동포문업위원회 대표단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대회에서는 총결기간 제중조선인 총윤합회의 사업총화와 과업에 대하여, 제중조선인 총윤합회의 규약 수정에 대하여, 제중조선인 총윤합회 지도기관 선거에 대하여의 세 가지 의정이 토의됐습니다. 대회에서는 경례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됐습니다. 대회에 앞서 9일 공로 있는 일꾼들과 국민들에 대한 국가 표창 전달 모임, 사진 및 도서, 미술작품 전시, 예술 공연 등 행사들이 진행됐습니다.